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석총각 끌리스입니다. 임정진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김준영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세상에는 신기한 나라들이 많아요. 구름나라, 물나라, 소금나라, 꽃나라. 그중 철나라는 아주 신기해요. 거북이 등은 철판이고 양은 철수세미 털을 갖고 있죠. 사람들은 용수철 머리카락과 철갈비뼈를 갖고 있죠. 하지만 끌리스는 갈비뼈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뭐든 끌어당기지요. 철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난 끌리스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다른 나라에 가보았나요? 구름나라, 물나라, 소금나라, 바람나라, 아이스크림나라, 책나라, 모래나라, 양말나라, 꽃나라, 바위나라. 세상에는 너무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다 둘러보려면 평생 쉬지 않고 여행만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찾아갈 나라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튼튼해서 멋진 나라, 철나라입니다. 철나라 생명체들은 모두 몸의 한 부분이 철로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물건들도 철을 되도록 많이 사용해서 만들지요. 거북이는 튼튼한 등이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양은 철수세미 같은 털을 갖고 있지요. 고슴도치 가시는 철사이고요. 풀립도 자세히 보면 아주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우박이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물론 가을쯤 되면 녹이 좀 슬지요. 사람들은 가느다란 용수철로 된 머리카락과 튼튼한 철갈비뼈를 갖고 있지요. 와! 비 온다! 비가 오면 철나라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우산이나 고무고깔로 가리느라 소동이 일어나지요. 머리카락이 녹슬면 보기 흉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다들 머리카락 보호에 신경을 씁니다. 녹 방지용 머리카락 보호 왁스와 녹 제거 특수 샴푸를 해주는 미용실이 있긴 해도 비를 맞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철나라 사람들은 늘 큰 우산을 갖고 다니거나 고무 고깔을 가방 속에 넣고 다녀요. 고무 고깔을 뚫고 나오는 용수철 머리카락이 종종 있어 고깔을 쓰기 전에 우선 대나무 보호 덮개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끌리스는 철나라의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도 있고 곱슬머리인 사람도 있고 발이 큰 사람도 있고 팔뚝이 굵은 사람도 있지만 끌리스는 정말 특별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답니다. 겉모습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특별한지 모를 뻔했지요. 아이가 태어나자 의사선생님은 엄마 가슴 위에 아기를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조금 뒤 아기를 침대로 옮기려는데 아기 엄마가 말했어요. 이상해요. 아기 가슴하고 저하고 딱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아기가 날 끌어당겨요. 의사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웃었지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했어요. 아기를 작은 침대에 눕히고 의사선생님은 청진기로 아기 심장 소리를 들으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청진기가 아기 가슴에 달라붙는 거지? 의사선생님은 놀랍게도 아기의 가슴 속 갈비뼈가 그냥 철이 아니라 자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오,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200년 전만 해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석 갈비뼈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그러면 우리 아기가 아픈 건가요? 아, 놀라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자석 갈비뼈를 가진 사람이 사악한 마법에 걸려 무서운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모두들 피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혼자 살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이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 걱정 마세요. 이 꼬마가 크면 갈비뼈가 자라기 때문에 자석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당기겠군요. 인기인이 될 겁니다. 이름을... 끌리스라 하면 좋겠어요. 하하하. 끌리스? 내 아들 끌리스. 끌리스 엄마와 아빠는 아기 이마에 뽀뽀를 하며 아기 앞날을 걱정했어요. 다행히도 끌리스는 보통 아기들처럼 건강하게 자랐어요. 놀이개 젖꼭지를 입에서 떨어뜨려도 놀이개 젖꼭지 철 손잡이가 끌리스 가슴에 척 붙었어요. 어머! 이거 좀 봐! 놀이개 젖꼭지를 떨어뜨릴 염려가 없어 너무 좋구나! 엄마가 좋아하자 말 못하는 끌리스도 기뻐서 벙긋벙긋 웃었어요. 우유병을 빨아먹다 졸려서 놓쳐도 걱정 없었어요. 우유병이 가슴에 달라붙어 있었으니까요. 이웃들도 끌리스를 안아주면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아기가 나를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나에게 찰싹 달라붙는 걸 보세요. 끌리스 엄마는 그럴 때마다 웃었어요. 끌리스는 커갈수록 자석의 힘이 조금씩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가슴에 와서 달라붙는 것들이 늘어갔어요. 길을 걸어가면 가로수의 철판 낙엽들이 가슴에 달라붙었어요. 마룻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이 모두 끌리스 가슴에 따라붙었어요. 숲으로 소풍을 가도 걷기가 힘들었어요. 으악! 뱀이다! 아, 참새야! 숲속 곤충과 동물이 끌리스에게로 달라붙어서 그걸 떼어내느라 바빴어요. 식탁에 앉으면 끌리스 가슴으로 포크며 접시 등이 끌려왔어요. 그래서 끌리스에서 쓰는 물건들은 특별히 다 나무로 만들어야 했어요. 집에 있던 철로 된 물건들은 모두 재활용 가게에 가져다 주었어요. 끌리스가 더 자라자 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끌리스를 향해서 뻗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들 끌리스 옆에 오지 않으려 했어요. 끌리스, 엄마랑 아빠가 집에서도 고무고깔을 써도 되겠니? 그러세요. 끌리스는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편하게 된 것이 속상했지만 환하게 웃었어요. 집안에서 고무고깔을 쓴 엄마 아빠 모습은 좀 우스꽝스러웠어요. 그래도 그걸 쓰면 부모님 머리카락이 끌리스에게 달라붙지 않아서 좋았어요. 고무고깔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끌리스가 물었어요. 아빠, 머리카락을 고무로 가리면 나에게 머리카락이 달라붙지 않네요. 왜 그래요? 그거야, 고무가 자석의 힘을 막아주니 그렇단다. 그러면요, 내가 고무 옷을 입으면 어때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빠가 당장 고무 나라에 있는 고무 공장에 전화를 했어요. 조금 두꺼운 고무 조끼를 만들어주세요. 어린아이가 입을 거랍니다. 색깔은 노란색이 좋겠어요. 아, 아빠, 난 초록색이 좋아요. 아, 여보세요? 아,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초록색 조끼가 더 좋다는군요. 엄마는 멋진 생각을 해낸 끌리스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끌리스, 넌 정말 똑똑하고 특별한 아이야. 날 닮아서 머리가 아주 좋구나. 일주일 뒤 끌리스 몸에 딱 맞는 초록색 고무 조끼가 도착했어요. 고무가 두꺼워서 조금 답답하긴 했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놀 수 있었어요. 끌리스는 해마다 더 큰 고무 조끼를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해마다 다른 색깔이었죠. 끌리스가 태어난 다음에 또 청진기를 끌어당기는 자석 갈비뼈를 가진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끌리스네 동네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작년에 자기 친구가 발표한 자석 갈비뼈 아기에 대한 논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흔한 건 아니지만 가끔 특이 체질 아이가 태어난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건강하게 잘 자랄 겁니다. 이 아기도 자라면 사람들을 끌어당길 거예요. 인기가 좋을 겁니다. 이름을 끌나라로 지으시면 좋겠네요. 아기의 부모님은 매우 당황해서 울부짖으며 물었어요. 우리 애만 왜 이렇게 이상하게 태어났을까요? 자석 갈비뼈를 빼고 다른 갈비뼈를 넣는 방법은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아기 부모님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자석갈비뼈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른 아기들처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갈비뼈가 자석이면 좋은 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클라라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클라라가 자석갈비뼈를 가졌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클라라가 되도록 밖에 나가서 놀지 않도록 조심시켰지요. 집 밖에는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많단다. 착한 클라라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되도록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클라라네 집의 모든 물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바뀌었어요. 클라라는 집안에서는 매우 안전했어요. 클라라도 자라면서 갈비뼈 자석의 힘이 점점 강해졌어요. 한 번은 아빠가 면도기를 사용하는데 클라라가 욕실에 들어갔어요. 손 씻을 거니? 잠깐만. 아빠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면도기가 클라라 가슴으로 끌려가 붙어버렸어요. 으악! 클라라 가슴에 면도기가 달라붙자 클라라는 너무 놀라서 기절했어요. 집안에 있던 철 제품은 면도기 딱 하나뿐이었는데 그걸 깜빡 잊은 거였어요. 그 뒤로 클라라는 더욱 조심하며 살아야만 했어요. 클라라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부모님은 고민 끝에 클라라에게 투명 플라스틱 피라미드를 만들어 주었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쓰는 많은 가위며 놀이기구들은 모두 클라라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흉기들이었어요. 공부 시간에 이걸 꼭 쓰고 앉아야 해요? 클라라가 시무룩하게 물었어요. 안 그러면 아이들 머리카락이 다 너에게 달라붙을 테고 아이들 연필이며 책이며 필통도 조금만 가까이 오면 다 네 가슴에 달라붙을 거다.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앉아서 공부할래? 물론 클라라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친구가 없던 클라라는 학교에 가서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그런데 피라미드를 뒤집어 쓰고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어요. 우와! 똑똑? 안녕? 넌 왜 그 안에 있니? 다른 학년 아이들까지 와서 클라라의 피라미드를 자꾸만 두드려 보았어요. 아무리 선생님이 클라라를 쳐다보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아이들은 공부 시간에 힐끔힐끔 바라보았어요. 피라미드 안은 덥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클라라는 겨우 두 시간 수업을 하고는 지쳐서 집에 와야 했어요. 클라라, 처음이라서 아이들이 신기해서 그럴 거야.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클라라의 엄마는 그렇게 위로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피라미드 소동은 마찬가지였어요. 클라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클라라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지요. 클라라 부모님은 의논 끝에 집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클라라는 텔레비전 화면 속의 선생님과 공부하고 혼자서 많은 책을 읽으며 생각이 많은 아가씨로 자라났지요. 클리스는 다른 아이들처럼 쑥쑥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직업을 구해야 될 때가 오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클리스는 여러 날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특별한 자석 갈비뼈의 힘을 이용하는 일을 하는 게 좋을 거야. 키가 커져서 갈비뼈 자석의 힘도 커졌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자석으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정말 멋지겠지? 클리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드디어 구조대원이 되었어요. 구조대원으로 일하게 된 첫날, 클리스 엄마는 클리스에게 말했어요. 클리스, 넌 특별하게 태어났어. 아마 모든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태어났나 봐. 클리스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실수가 큰 아픔이 되기도 하고 작은 도움이 큰 은혜가 되기도 한단다. 늘 최선을 다해서 일하거라. 클리스는 그 말을 잘 기억해 두었어요. 구조대원의 일은 늘 급하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클리스는 어려운 일도 즐겁게 했고 쉬운 일도 정성껏 했어요. 여름이 되자 클리스는 바닷가로 일하러 나갔어요. 바쁘지 않을 때는 모래 속에 빠뜨린 시계며 반지, 안경, 장난감도 찾아주었어요. 클리스에게는 그런 일은 아주 쉬웠어요. 어느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렸냐고 물어본 다음 모래 속에 드러누워 여러 번 수영을 하듯이 허우적대면 1분 이내로 가슴에 그런 물건들이 달라붙었어요. 철나라 물건들은 다 철 성분이 들어있으니 그렇게 찾는 것이 제일 빨랐지요. 와, 감사합니다. 멋져요. 작고 귀한 물건을 모래 속에서 찾게 된 사람들은 아주 기뻐했어요. 구해주세요. 우리 애가 바다에 빠졌어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클리스는 머리에 기름을 바른 뒤 풍덩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다른 대원들은 튜브를 들고 바다에 들어가 구출했지만 그 방법은 조금 위험했어요. 구조대원이 구출하러 가까이 가면 물에 빠진 사람의 용수철 머리카락이 자꾸 튜브를 찔러서 튜브가 터지는 일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클리스 대원은 튜브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클리스 가슴에 아이가 저절로 척 달라붙으니까요. 클리스는 아이를 가슴에 붙인 채로 두 팔로 척척 헤엄을 쳐서 구출했어요. 와, 살았다 살았어.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아났어요. 클리스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사를 받는 게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클리스는 최고 구조대원이에요.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를 입히는 게 좋습니다. 클리스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따끔하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어요. 다른 구조대원들은 그런 클리스의 자석 갈비뼈를 무척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자석 머리통이나 자석 발이나 뭐 그런 걸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농담을 하면 클리스는 고무조끼를 툭툭 치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걸 내내 입고 다니는 건 뭐 재미난 줄 아세요? 구조팀장님도 클리스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아무튼 자넨 말이야.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면 조끼만 벗으면 사랑 고백을 따로 할 필요도 없겠네. 아가씨가 저절로 클리스에게 끌려오잖아. 좋겠어. 어휴, 그러다 뺨이라도 맞으면 어쩌려고요. 하하하. 클리스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가을에는 산에서 구조대원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단풍 구경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끔 다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주 엉뚱한 신고가 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 바위 틈에 중요한 열쇠가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구조대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어요. 우리가 이런 일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야? 문이 안 열려서 사람이 위험하다면 도와줘야겠지만 이건 생명을 구하는 일도 아니고 말이야. 아, 귀찮아. 다른 구조대원들이 귀찮아하는 일도 클리스는 도와주러 나섰어요. 클리스는 두 시간이나 걸려서 산길을 걸어 올라가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어요. 손을 넣기도 어려운 좁은 틈이었어요. 게다가 틈이 약간 구부러져 있어 집게를 넣기도 힘들었어요. 저기 저 아래로 열쇠가 떨어졌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열쇠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랍니다. 클리스는 아무 말 없이 고무조끼를 벗었어요. 그리고는 바위 틈에 가슴을 대고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열쇠가 끌려 올라와 클리스 가슴에 척 달라붙었어요. 물론 다른 잎사귀 찌꺼기와 벌레들도 많이 달라붙어서 열쇠를 남겨주고는 그것들을 떼어내느라 조금 힘들긴 했어요.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 이 신세를 어찌 갚을까요? 이 열쇠는 정말 중요한 서류가 든 골동품 상자의 열쇠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중요한 열쇠는 등산할 때 가져오지 마세요. 클리스는 그런 충고를 할 때는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아무튼 클리스는 인기 최고의 구조대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구조대원들도 클리스에게 몇 달만이라도 와서 일해달라고 부탁하곤 했어요. 클리스는 세 달씩 옮겨 다니면서 여러 동네에서 일하는 특별한 대원이 되었어요. 전국의 마을을 다 구경할 수 있으니 클리스도 좋았어요. 한편 클라라는 친구도 없이 혼자 놀면서 노래를 자주 불렀어요. 그런데 클라라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 노래 가사가 없었어요. 다들 친구가 많고 늘 즐거운가 보네. 클라라는 자기의 마음을 노래로 부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짓는 일을 시작했어요. 클라라의 노래 가사들은 아름답지만 약간 쓸쓸했어요. 노래 가사를 쓰고는 혼자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보면서 가사를 고치곤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가사에 알맞은 악보를 그렸어요. 하지만 노래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들으면 너무 창피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노래를 듣는 것조차 창피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노래를 마음껏 흥얼거릴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하였어요. 클라라는 외출할 때 꼭 써야 되는 투명 피라미드 외투를 입고 되도록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갔어요. 양을 키우는 들판을 지나서 작은 산이 있는 곳까지 갔어요. 그곳엔 동굴이 있었어요. 좀 어둡긴 했지만 캠핑용 선전등을 들고 가면 발밑이 잘 보였고 조용하고 소리도 잘 울려서 노래가 더 아름답게 들렸어요. 동굴 안에서는 투명 피라미드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어요. 클라라는 시간 날 때마다 그 동굴을 찾아가 노래를 부르며 노래 가사를 고쳐 쓰고 완성된 노래를 악보로 그렸어요. 악보가 여러 장 쌓이자 클라라의 엄마와 아빠는 그 아름다운 노래들을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클라라의 아빠는 클라라에게 허락을 받고 그 악보들을 유명한 프로듀서에게 보냈어요. 대체 이 노래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딸이 만들었어요. 당장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멜로디와 가사는 처음 보거든요. 그건 곤란합니다. 우리 딸은 세상에 나오면 위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지냅니다. 안타깝군요. 이 노래들은 모두 저희와 계약하시죠. 클라라가 만든 노래들은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인기가 좋았어요. 신비의 음악, 과연 누가 만들까? 비밀에 쌓인 작곡가, 클라라. 이런 기사들이 자주 신문에 나왔지만 아무도 클라라를 만나볼 수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자석 갈비뼈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클라라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클라라의 엄마는 클라라의 음악에 대한 기사들을 다 모아서 커다란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고 자랑스러워했어요. 클라라, 이걸 봐라! 어느 날 동굴까지 급하게 달려온 클라라 아빠가 지역신문을 내밀었어요. 너처럼 갈비뼈가 자석인 구조대원이 있다는구나? 고무 조끼를 입고 다닌다는구나?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진작 알았더라면 네가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고요? 클라라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나랑 똑같이 자석 갈비뼈를 갖고 태어났는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정말 다르게 사는구나. 클라라 아빠는 당장 고무나라에 가서 고무 조끼를 구해오겠다며 급히 떠났어요. 클라라는 동굴 입구에서 아버지를 배웅하고는 잠시 햇볕을 쬐었어요. 그런데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근처의 양들은 목장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클라라는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고 시원한 바람과 햇볕을 즐겼어요. 읍! 이상한 냄새에 눈을 떠보니 양떼가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수십 마리의 양들이었어요. 양들은 울타리에서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클라라의 자석의 힘에 끌려 자꾸 동굴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으악! 클라라는 수십 마리의 철수세미 양들이 달라붙을 걸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클라라는 동굴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너무 급해서 손전등도 챙기지 못했어요. 양들이 몰려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오자 클라라는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어쩌지? 동굴 안에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었지만 클라라는 늘 입구 가까운 쪽의 작은 동굴 방에서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방에 있다가는 당장 양들과 부닥칠 지경이었어요. 클라라는 허둥지둥 아무 길로나 막 들어갔어요. 어둡고 축축하고 무서웠지만 한 번도 동물을 만져본 적이 없는 클라라는 지금은 양이 더 무서웠어요. 클라라는 좁고 깊은 동굴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곧 막다른 곳이 나오고 말았어요. 메, 메. 양들은 자석의 힘에 이끌려 차례차례 클라라가 있는 곳으로 오고야 말았어요. 양들은 무서워 울고 있는 클라라의 가슴에 달라붙고 그 뒤에 오는 양들은 그 뒤에 달라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클라라는 동굴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울다가 울다가 지쳤어요. 양들도 버둥거리다가 지쳐서 가만히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둠에 익숙해지자 코앞에 있는 양들의 눈이 차차 보였어요. 참 착하게 생겼네. 클라라는 양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아빠가 다시 오면 구해주실 테니 하루쯤 기다려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클리스가 있는 구조대에 목장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양들이 다 사라졌어요. 좀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도저히 못 찾겠어요. 양들은 내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조대원들은 모두들 클리스를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클리스 대원의 솜씨를 보고 싶었던 거지요. 클리스는 벌떡 일어나서 목장으로 달려갔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들이 우리를 빠져나갔어요.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아무래도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동굴이 여러 갈래길이라서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봐 드리죠. 클리스는 고무조끼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철수세미 양들을 찾는데 자석의 힘을 이용하기로 하였어요. 동굴의 갈림길 양쪽에 차례로 서 보았어요. 가슴에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지는 길이 바로 양들이 있는 길이니까요. 아, 이쪽이군. 철수세미 양들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동굴 바닥 안에 쇠 구슬이 굴러다니는 것이 보였어요. 양똥을 따라가면 양이 있겠지? 아직 보이진 않아도 가까이 양들이 있다는 것을 느낀 클리스는 얼른 고무조끼를 입었어요. 목욕도 안 한 양들과 뒤엉키기는 싫었거든요. 드디어 양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노래소리도 들려왔어요.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클리스는 양들의 울음소리가 동굴벽에 울려서 노래처럼 들리나 보다 했어요. 이 녀석들아, 밖으로 나가자! 클리스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서 웅웅웅 울렸어요. 그런데 손전등을 비춰보니 양들은 한 군데에 딱 달라붙어서는 서로 밀치고 울부짖고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클리스는 양떼 뭉치 가장자리에 양들을 일단 몇 마리만 간신히 떼어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양들 속에서 어떤 아가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었어요. 클리스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슴이 그 아가씨 쪽으로 끌려가는 걸 느꼈어요. 고무조끼를 입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당장 끌어안을 뻔했어요. 노래를 부른 분이 당신인가요? 저는 구조대원 클리스입니다. 양들과 엉켜있는 아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양들이 무서워할까봐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저는 클라라예요. 양들이 안 떨어져요. 걱정 마세요. 그럼 혹시 당신도 자석이 몸 안에 있나요?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이자 클리스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갈비뼈가 자석이에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 기사는 신문에서 보았어요. 그걸 읽고 참 기뻤어요. 나도 나만 이런 이상한 갈비뼈를 가진 줄 알았거든요. 일단 밖으로 나가야겠어요. 클리스는 고무조끼를 벗었어요. 그러자 양들이 클리스 가슴에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자석 아가씨 클라라에게 고무조끼를 주고 입으라 했어요. 클리스는 클라라의 손을 잡고 양들을 가슴과 등에 가득 붙인 채 동굴에서 빠져나왔어요. 와, 벌써 찾으셨군요. 아니, 그런데 이 아가씨는 누구입니까? 양들을 끌어안아 주신 분이지요. 클라라 아가씨입니다. 목장 주인이 클라라와 바삐 약속을 하고는 얼른 양들을 클리스에게서 떼어내 우리 안에 넣었어요. 역시 클리스 대원은 최고예요. 제 양들을 무사히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제 고마운 마음입니다. 목장 주인은 양털로 짠 두툼한 조끼를 선물이라며 내밀었어요. 그 조끼를 보고 클라라는 클리스의 조끼를 아직도 빌려 입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클라라는 급히 고무 조끼를 벗었어요. 조끼 잘 썼어요. 저도 곧 고무 조끼가 생길 거예요. 아버지가 구하러 가셨거든요. 클라라가 고무 조끼를 주려고 클리스 앞에 서자 그만! 어머어머 어쩌나? 둘은 자기도 모르게 찰싹 달라붙고 말았어요. 목장 주인이 하하하 웃었어요. 둘 다 가슴속에 자석이 있지요? 축하해요. 서로 밀치지 않는 걸 보니 드디어 짝을 만났어요. 천생연분이군요. 멋져요.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진 채 서로의 가슴속에서 갈비뼈들이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어요. 둘은 곧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둘은 동굴 앞에 고무가 발라진 벽으로 된 집을 짓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즐겁게 멋지게 딱 붙어서 살았답니다. 클리스가 구조대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클라라는 그날 지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클라라는 이제 고무조끼를 입고 외출도 자주 하게 되었고요. 네, 네. 클라라가 2년 뒤에 예쁜 아기를 낳았답니다. 아기는 자석이 없는 보통 철나라 아기였어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착 달라붙을 수 있었지요. 클리스 클라라의 아기 이름은 무엇이냐고요? 클리네랍니다. 클리네, 무럭무럭 자라라.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